싫어. 여자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꽤 많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서 칸치온 믹스테카, 주인공 해리 딘 스탠튼의 노래였습니다. 5년이라는 아주 오랜 우정을 쌓아온 소중한 친구가 전학을 갔어요. 선물을 주면 정말 제 곁을 떠나는 것 같을까 봐서 선물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너의 곁에는 내가 있다고 저 대신 이 말 좀 전해주세요. 펭귄에게 야바라고 서울 구로구에서 엽서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분에게 마음을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예나의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서울 도곡동에서 박재홍 씨가 대신 이 곡에다가 마음을 실켰다고요. 영화 You Light of My Life 중에서 You Light of My Life, 오늘은 Brothers 4의 음성입니다.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er song. So many dreams I keep deep inside me, alone in the dark, but now you come. Say hey, I love you.

지난해 까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영화 플레이어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7시간이면 프랑스 파리, 다시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해안을 따라서 11시간. 이렇게 먼 길을 달려서 도착하면 그곳에는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깐느가 있습니다. 5월의 깐느는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해요. 정오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남프랑스의 강한 햇살, 또 옛 왕족들과 작가 서머셋 모음의 향취가 아직도 느껴지는 리비에라 해안, 출렁이는 바다. 깐느는 이런 풍경 덕분에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5월의 깐느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숙박업소와 교통편 예약이 3월에 끝나니까요. 세계적인 영화축제, 깐느 영화제 때문이죠. 올해로 46번째를 맞는 이 깐느 영화제가 현지 시각으로 5월 13일, 우리 시간으로는 5월 14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매주 이 시간에 깐느 영화제에 대한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쯤에는요, 또 현지를 직접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볼까 하고요. 자, 그간 깐느 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영화들이 출품돼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3세계의 음악자료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음악도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쪽에 치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거의 듣기 어려운 그런 음악들로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946년 제1회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 미래에 삽입된 곡 듣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2악장입니다. 신시나티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영화 밀회에 삽입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2악장 신시네티 팝소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제1회 깐네 그랑프리는 이 영화 외에도 무방비 도시, 잃어버린 주말, 전환 교향악 이렇게 여섯 작품이 공동 수상을 했었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밀회는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고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흑백 TV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 노라랑 중년의 의사가 아주 우연하게 목요일마다 만나게 되는 얘기 속에서 유부녀가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동요를 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선율처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국제적인 영화제를 열기로 한 것은 1939년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영화제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었죠. 그 뒤 1945년 드골 장군의 프랑스 정부는 다음 해에 영화제를 열겠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 초청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1946년 제1회 깐느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전쟁 후에 열린 프랑스 최초의 문화예술 행사였던 셈이죠. 깐느 영화제가 영화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된 것은요, 그 영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이 극찬하는 난해한 예술 영화나 젊은 영화인들의 실험적인 작품, 또 아주 뛰어난 상업 영화에서 주제의식이 강한 제3세계권의 영화까지 이 깐느에 출품되는 영화들은 그 모양과 색깔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작품들 속에서 세계 각국의 엄선된 심사위원들이 그 수상작을 뽑으니까 그 권위라는 것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깐느 영화제는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아카데미에 비해서 영화인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89년이었죠. 그 심사위원장이 젊은 영화감독 빔 벤더스였기 때문에 실험적인 영화가 수상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것이 매스컴들의 예상이었었는데요. 그 예상대로 그 해에는 아주 실험적인 영화가 수상을 했습니다. 후보작들의 경쟁이 유난히 치열했었는데요. 그의 그랑프리는 27살 난 미국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가 만든 첫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영화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 정신에 깐느는 주저하지 않고 월계관에 씌워준 것이죠.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중에서 됐습니다. Take My Skirt Off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ake My Skirt Off. 89년 까네에서 그랑프리로 수상한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중에서 올스한 사운드트랙으로 들었습니다. 까네 영화제 행사 내용은 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선 정해진 영화제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는 매년 이 규칙을 새로 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특별상의 경우는 그해 그해마다 필요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곤 하고요. 까네는 크게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뉩니다. 경쟁 부문의 최우수 작품상은 우리가 황금 종려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최우수 남녀 주연상, 감독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까네에는 심사위원 대상이 있습니다. 이 상의 권위는 최우수 작품상과 거의 맞먹는데요. 출품작 중에서 가장 뛰어난 창의성과 가장 뛰어난 탐구정신을 발휘한 영화에 준 상입니다. 또 심사위원상이라고 해서 해마다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우수 기술공헌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예술공헌상 이런 상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쟁 부문의 수상 내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13회 깐네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정사의 주제가 됐습니다. 니코 휘덴코의 Trust Me. 입이 꼬이는 느낌이 들죠. 트러스트 미가 아니라 트위스트 미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영화를 못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정사 중에서 니코 휘덴코가 부른 주제가 트러스트 미였습니다. 이 영화는 여자, 그리고 여자의 약혼자,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 이렇게 세 사람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사랑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대인의 고독, 그리고 절망을 아주 독특한 영상 수법으로 그린 영화라고 하죠. 제13회 깐네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부문 말고도 깐네에는 세 부문이 더 있습니다. 우선 신인 감독들의 작품 중에서 선정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여기서 뽑힌 최우수 작품에는 황금 카메라상이 주어집니다. 지난 89년에 국내 영화로서는 최초로 배용균 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것이 이 부문에 선정돼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았었죠. 이 영화 외에도 84년에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가 비경쟁 부문에 한번 출품됐었습니다. 그 밖에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깐느의 문을 통과한 우리 영화는 없습니다. 최근에 출품된 서편제도 안타깝게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하죠. 자, 또 한 부문은 프랑스 비평가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비평가 국제주간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곳곳의 화제작과 문제작이 출품돼서 눈길을 끄는데요. 홍콩 감독 왕가위의 열혈나마도 여기에 포함됐었죠. 이미 칸의 영광을 한번 차지한 감독들의 신작이 본선 진출의 뜻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이곳에 출품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제의 권위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부문은 작가로서의 감독을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감독 주간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평가받은 거장들보다는 영화의 미래를 짊어질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주로 소개되는데요. 깐느가 인정하는 젊은 감독들을 매스컴에 소개시키는 것, 이것이 이 주간의 가장 큰 목적이죠. 지난 1979년 제32회 깐느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Days of Heaven, 천국의 날들의 테마곡 듣습니다.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입니다. 지겐비만 찾아헤매는 만 19살의 영화광이라고 하신 서울 도봉구 미아 팔동의 MC 해머 씨. 이 영화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저번에 지겜비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 Days of Heaven, 천국의 날들 중에서 Days of Heaven,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미국의 대불황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미국인의 힘은 곧 정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파헤치고 있는 영화죠. 그 화면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제의식이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타란스 멜릭이 1979년 제32회 깐네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였죠. 5월에 깐네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작품 경쟁과는 별도로 문화적인 행사와 상업적인 이벤트가 많이 열립니다. 4,500편의 세계 영화들이 등장하는 깐느 필름 마켓이나 깐느 광고 영화제 등이 그런 것들이죠. 매년 3만여 명의 영화인들이 이곳에 들끓는 이유도 이렇게 다양한 행사 속에서 자기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예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영화인들이 깐느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수가 필름 마켓에서 선보인 외국 영화를 한시라도 빨리 사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글쎄요, 외국의 좋은 작품들을 빨리 수입해서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취지의 일이지만요. 우리 영화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일, 그것이 순서상 먼저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깐느 영화제가 내세우고 있는 좋은 영화의 기준은 인간애입니다. 말하자면 영화 예술이 지닌 감동 같은 것이죠. 이제껏 대상을 받은 작품들을 봐도 그 나라 특유의 정치 역사적 상황과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이 아주 잘 조화된 영화들이 많습니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인간 누구나가 지닌 보편성을 끄집어낸다는 것, 이것은 철학이 있는 영화 예술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마 그래서 이 영화도 그랑프리를 수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화 흑인 올프의 중에서 듣습니다. 마냥 내 까나발, 까니발의 아침,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ão bela final manhã de carnaval. Canta o meu coração, a alegria voltou tão feliz amanhã desse amor. 1959년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 흑인 울프의 중에서 마냥들 까나발, 까니발의 아침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그 올페우스의 신화를 남미의 뜨거운 태양 아래로 옮겨놓은 아주 아름다운 영화였죠. 어쩌면 검은 피부가 그렇게 반짝이고 아름답게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음악 영화였습니다. 깐느 영화제는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이면서도 동시에 영화 예술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깐느의 작품이 출품됐을 경우에 그 전 세계 매스컴과 비평가들은 그 영화를 재단하기 시작하죠.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든지 아니면 혹평의 상처에 오랫동안 앓아야 하는 실패한 감독이 되든지, 예, 둘 중 하나죠. 이런 깐느의 막강한 힘을 프랑스의 최대 영화사 고몽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깐느는 영화 대부와 같다. 전 가족이 결혼식에 모여 서로 웃고 떠들며 춤을 추지만 그들 모두는 잠시 후 그곳에 있을 일제 사격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깐느 영화제는 몇 년간의 감독의 고생을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격에 쓰러진 사람을 다시 영웅으로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1963년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 일가토 파르도 산고양이의 테마 뮤직 듣습니다. 니노르타의 음악입니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 버트 랭커스타, 클라우디아 카르지넬레 주연의 영화 산고양이의 테마음악이었습니다. 1860년대 이탈리아 통일혁명기를 무대로 해서 귀족사의 화려함을 그린 영화였죠.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을 잃어가는 그 귀족들의 비애도 함께 그려졌습니다. 1963년 칸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는데요. 특히 그 영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 찬란한 무도회 장면이 영화사에 남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은진 학생.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애니 중에서 투머로우 아이린 퀸 그 꼬마가 부릅니다. 서울 성북동 일가의 강희선 학생 잘 들으셨어요? 영화 딕 트레이시 중에서 토미 페이지의 블루 나잇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보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네요. 광주 전대 사대부고 3학년 4반의 자영 학생 그리고 친구 이창훈, 찬호, 자욱이 얘기를 해주신 대구 대륜고등학교 3학년 12반 전봉석 학생 인석, 선빈, 현석, 창욱, 준호, 지경, 중기, 형철이란 친구 얘기를 해주신 서울 반포 2동의 한문규 학생 그리고 서울 석관 1동 이동숙 학생 그리고 모든 고3 여러분 100일주일 드시지 마시고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이마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시고 들이마시면요. 온몸에 힘이 가득 솟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내서 공부하시길 기원하면서요.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워먼.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Don't make me